동화 한국어 버전 골디락스와 세 마리 곰. 옛날 옛날에 아빠 곰, 엄마 곰, 아기 곰이 정글의 작은 집에서 살았어요. 그리고 골디락스라는 이름의 작은 소녀도 있었는데 가족과 함께 살았죠. 어느 날 아침, 골디락스는 놀다가 숲속으로 들어갔어요. 같은 날 아침, 곰은 아침 식사로 죽을 만들었어요. 죽이 너무 뜨거워서 곰 가족은 숲속으로 산책을 나가기로 했죠. 숲을 통과해 걷고 있던 골디락스는 커다란 문이 있는 집을 우연히 발견했어요. 골디락스는 집 안으로 들어가 보고 싶어서 다가가 문을 두드렸지요. 안녕하세요. 안에 계세요? 아무런 대답이 없자 골디락스는 문을 열고 곧바로 걸어 들어갔어요. 작은 테이블이 보였고 테이블 위에는 죽이 세 그릇이 있었죠. 골디락스는 배가 고팠어요. 죽 냄새가 참 좋네. 좀 먹어봐야지. 골디락스는 첫 번째 그릇이 있는 곳으로 가서 죽을 맛보았어요. 아! 이 죽은 너무 뜨거워. 혀를 데였어. 그래서 골디락스는 두 번째 그릇의 죽을 맛봤어요. 이 죽은 너무 차가워. 골디락스는 마지막 죽을 맛보았어요. 아, 이 죽은 딱 좋아. 아침을 먹은 후 골디락스는 피곤함을 느꼈어요. 그래서 세 개의 의자가 있는 거실로 걸어 들어갔지요. 골디락스는 다리를 쉬려고 첫 번째 의자에 앉았어요. 이 의자는 너무 커. 그래서 골디락스는 두 번째 의자에 앉았어요. 이 의자도 너무 크잖아. 그래서 골디락스는 마지막 남은 가장 작은 의자에 앉아보았어요. 이 의자가 딱 좋네. 그런데 골디락스가 의자에 앉자마자 의자가 부서지는 게 아니겠어요? 아, 이런! 골디락스는 매우 피곤해졌어요. 쉴 곳이 없어서 침실이 있는 위층으로 올라가 보기로 했지요. 골디락스는 첫 번째 침대에 누웠어요. 이 침대는 나에게 너무 딱딱해. 그러고는 두 번째 침대에 누웠어요. 이건 너무 푹신해. 그래서 골디락스는 세 번째 침대에 누웠어요. 아, 이 침대가 딱이네. 골디락스가 잠이 들자 세 마리의 곰이 집으로 돌아왔어요. 누가 내 죽을 먹었어? 아빠 곰이 으르렁거렸어요. 누군가 내 죽도 먹었어. 누군가 내 죽도 먹었는데 혼란 다 먹어버렸어. 누가 내 의자에 앉았네. 누군가 내 의자에도 앉았네. 누군가 내 의자에 앉았는데 다 부서져버렸어. 그러고는 곰들은 주변을 더 둘러보기로 했어요. 위층 침실에 도착했을 때 아빠 곰이 울부짖었어요. 누가 내 침대에서 잤어? 누군가 내 침대에서도 잤어. 누군가 내 침대에서 잤는데 인간이야. 아직도 여기에 있어. 아기 곰이 무서워서 소리쳤어요. 세 마리의 곰이 골디락스에게 다가가자 골디락스가 깨어났어요. 도와줘요! 도와줘요! 골디락스는 뛰어서 계단 아래로 내려가 문을 열었어요. 그리고 숲속으로 도망쳤습니다. 골디락스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답니다.